도망치고 다시 하루 위기를 걸어 매일이 매일 내 꿈은 해안 걸음 뒤로 lay back 어제와 같은 내일이 살기 싫어 나는 발버둥을 치네 어서 여길 떠나 Let's get it 하던 일은 다 멈추고 walk away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음악이 끊기지 않게 볼륨은 maximum level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잊게 Break it down Where am I? Is I'm breathing here I wanna breathe Set me free 날 숨 쉬게 할 rhythm and beat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손이 just jump in and take my hands and leave Take my hands and leave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게 motion 서강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good time With you 너와 함께라면 난 어디든 좋아 이 흐린 공기 속에 paradise 내 눈을 가로막는 안개 낀 하늘은 나처럼 외로운지 홀로 서 있기 힘들어 숨이 가빠봐 필요해 너의 긴 호흡이 누구나 다 느껴본 듯한 기분 해소하고 싶을 때 믿고 들어 리듬을 타 Go get good, 더 끝, 더 up and down and up and down 하던 일은 다 멈추고 walk away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음악이 끊기지 않게 볼륨은 maximum level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잊게 쉬게 할 rhythm and beat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손이 just jump in and take my hands and leave Take my hands and leave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게 motion 서강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good time With you 너와 함께라면 난 어디든 좋아 이 흐린 공기 속에 paradise 숨이 막혀와 이 탁한 공간 속에 너와 나 터널 속 작은 빛을 쫓아가 비로소 마주치게 돼 우리 둘뿐인 이곳에서 너 I wanna breathe, just set me free